최시철 외무성 부상은 5월 30일 의례 방문해 온 세이에드 모후신 에마디 주조 이란 이슬람공화국 투명정권 대사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부상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총력적인 지도 밑에 우리 공화국의 주체적 로켓 무력 강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의적인 성과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오보이 수령님과 이란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훌륭하게 강화 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이란 대사는 두 나라 선대 수령들께서 마련해 주신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오늘은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각하의 깊은 관심 속에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의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임기 기간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며 쌍무 친선 협조 관계를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